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BT 문탄폰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를 돕는다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이 해외에 강제로 도피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유럽은행에 몰래 예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짐 에던스 부총재는 15일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면 먼저 세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티 문탄폰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자리에서 북한 인민들이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고 북한 정부가 이들을 보호할 뜻이 없다면 최소한 유엔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도록 할 권한이 있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특별보고관직을 맡아 6년째 활동 중이나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북한의 입국거부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를 돕는다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중동문제조정그룹 회담 참석에 앞서 15일 뉴욕에서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6자회담 재개만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특사로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처장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면서 당시 방문은 2004년 이후 유엔과 북한 당국과의 최고 수준의 첫 대화였으며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파트너십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매우 걱정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유엔은 북한에 원조를 보낼 준비가 돼 있고 북한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이 해외에 강제로 도피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자금을 유럽은행에 몰래 예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남한의 정보 관계자들과 국제인권운동가들을 인용해 김정일의 비자금에 대한 동결 조치가 내려지면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비자금 존재를 알게 되면 정권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위스 당국이 자금 세탁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는 북한이 비자금 대부분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었으나 규제 강화를 계기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룩셈부르크 은행으로 이체했다고 남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김정일의 막대한 비자금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판매, 마약 거래, 보험 사기, 외국 화폐 위조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짐 애덤스 부총재는 15일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길 원한다면 먼저 세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접촉은 없었다며 북한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첫 시험대는 세계와 접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이뤄지면 적절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결정을 이뤄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덤스 부총재는 지난 10년간 북한 경제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상당히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최정락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기록 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조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이 류경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인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평등함으로 귀중한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권이란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인테리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지 직위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가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관리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인권이 침해된 것이고 공개 재판에 이은 총살도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됩니다. 또 중국에서 잡혀나온 탈북자들이 받는 처벌도 너무 셉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지원물자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지 않는 것도 인권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장마당을 통제만 하려는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나라의 집단에 속할 정도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들 중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노동이란 국가가 인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인민 개개인 또는 인민반이나 기업소 등 인민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아직도 이러한 강제노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성장기에 필요한 학습과 종소 함량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철과 가을에 농촌 지으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한 강제노동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소년들의 노력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파출이나 파출을 모아오라거나 외화부리용으로 산나물이나 버섯, 토끼 가죽을 가져다 바치라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학생들에게 내려먹이는 강제 노동의 한 방법입니다. 전 국가적인 콧물 피해 같은 긴급한 시기에 전체민이 집에 있는 식량을 모은다거나 돈을 조금씩 모아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철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물자를 모아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러력을 착취해 국가의 물자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까지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으로서 중국이나 윌란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도 이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아동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반에서는 가도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는 명분으로 노력 동원됩니다. 또한 사라청이나 직면, 영국맹 등 각국 조직들에서는 그들대로 도로건설공사나 집짓기, 강둑보수공사 같은 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상급에서 내려온 지시를 어길 수 없고 각국 조직의 책임자나 지도원이 명령하고 감시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공사를 하느라 인민들의 쉴 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포장에 들어가는 자재나 세멘트도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물빌 공사 같은 힘든 작업도 오직 사람이 힘으로 해야 하므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것 역시 당장 콧물 피해가 나서 강둑을 건설하는 일 같은 공사에 인민들이 일도 나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노력 동원이 수시로 있고 강제로 동원된다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작업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노동 단련과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노력 동원은 분명히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단련대화 직결서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언뜻 보면 죄인들이므로 가둬두고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도둑질이나 강도, 협잡, 강간 같은 파렴치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교화서에서 수감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감옥이 아닌 단련대나 임시직결소에 가두고 노동을 시키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직결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날 대상들인 겁니다. 또한 노동 단련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을 두고 사람을 6개월까지 수용시켜 강제노동을 시키는데 누가 보더라도 단련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련대와 직결소에서는 인권을 침해한 일이 수시로 발생해서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하루의 가지를 높이 정해지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단련대에서는 식사도 주지 않고 단련생이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가난한 가정의 단련생은 육안 나쁜 게 아닙니다. 식사 문제에서 직결사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다 주는 밥은 겨우 통강냉이 밥에 염장 배추, 턱은 국물만을 주니 어떻게 일을 하며 배겨낸단 말입니까? 직결서에 수용된 사람들은 호약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련대와 직결소에서의 강제노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련대와 직결소 수용자들 일지라도 하루 3끼 식사만큼은 최소한 하루 600g의 식사와 부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37년에 강제노동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맺었고 1957년도에는 국가에서 기업사와 개인들에게 내리먹이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폐지하자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북한도 한시 빨리 선인들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을 없애고 스스로 제기되는 인민들에 대한 노력 동원을 취소화해야겠습니다. 나아가 단련대 제도를 개선하고 직결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고 일반인들과 같은 대우를 해야겠습니다. 어느덧 마취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남북을 하나로 이어가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스타킹이 못에 걸렸나 봐. 이 근처에 스타킹 파는 데가 있나? 스타킹? 스타킹이 뭔데? 네. 스타킹은 나일론 따위로 만들어 얇고 신축성이 강한 여성용 양말을 말합니다. 북조선 여성들이 신는 유리 양말과 같은 것인데요. 남조선에서는 1970년대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치마의 길이가 다양해지면서 스타킹의 선택 또한 넓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만 긁혀도 줄이 가서 오래 신기에는 어려운 일회용의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기능과 모양을 강화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킹이 못에 걸렸나 봐. 이 근처에 스타킹 파는 데가 있나? 아, 유리 양말이 깨졌구나. 저기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데 가보자.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국제사회의 온갖 첨단 장비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쓰이고 있지만 북조선에서만은 미사일과 핵 개발에만 기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녹아나는 것은 인민 생활이요, 망해가는 것이 국가 경제인데 그 현실적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함흥 컴퓨터대학 교원으로 일하다가 이곳 남조선으로 온 김웅강 선생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지식인이 보는 남과 북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NK 지식인연대 김흥강입니다. 새해 들어 세계적인 이상현상 때문에 너무도 날씨가 춥고 가지고 사람들 마음까지도 함께 얼어붙지 않는 듯 싶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베리아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고 또 평균 5도부터 10도 사이에서 아주 비교적 따뜻했고 눈도 구경하지 못했던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남쪽 지역인데요. 거기도 이제 눈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눈 구경을 하느라고 참 의아한 그런 광경들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중국의 산서성에서도 갑자기 한파로 시장에 쌓아두었던 석탄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등 참 세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워져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합니다. 우리 북녘의 형제들은 지금 이 엄동설한 어떻게 지내보내고 있는지 참 두고 온 형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듯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또 사람이 만드는 어떤 제도라든지 국가가 어떤 시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삶과 행동에 아주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집단들은 자기한테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보다 편안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권리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의 권리 이게 바로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몇 시간째로 있던 자유에 대해서 여러 요목조목 이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든지 신체의 보존의 자유 또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쭉 보고 오고 있죠. 오늘 시간에는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결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 한 명은 아니거든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 공공의 혹은 또 개인이 그런 목적을 달성커서 함께 행동하기를 약속하고 함께 함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어떤 행동입니다. 이런 그 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공동행동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바닷가의 조약돌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굳다오, 아주 억세다오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목표가 아니라 좋습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실례들 우리 마을의 쓰레미 적치장이 정부의 해당 관할 부처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이제 좀 들여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하고 의논해봤어요. 저거 우리가 하겠어 어떻게 할까? 개별적 목소리는 안 된다. 세 명이 우리가 내일부터 결사를 해가지고 머리 띠에 오물 적치장을 당장 드러내라. 표판도 쓰고 뭐 허리띠도 두르고 음악도 하고 구호도 외치면서 이렇게 하자. 결사를 위해서 그냥 해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공식적인 조직을 내온다는 거죠. 오물 적치장을 촉구 요구하는 몇동 주민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결사는 아주 보편적인 결사도 있겠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분명한 어떤 조직 목적을 세우고 또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가지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직임을 인정해달라라고 허가 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보았을 때 이 조직이 주민들이 개인적 어떤 권리를 지키고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공적 이익에 부치진 않아도 좋으니까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승인이 나오는 거죠. 이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활동을 합니다. 스스로가 활동 목적 계획을 세우고 회장을 선거를 하고 아주 민주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세우죠. 자 이제부터 우리 어떤 그 활동 원칙을 세우자. 만약 그 활동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제재를 주자. 조선농당 규약이라든지 그리고 청룡동맹 규약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그걸 인정할 때 찬성을 할 때 발효시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하나는 어떤 결사와 관련된 발의라고 하는데 결사를 하겠다는 여럿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고 그 제시된 발의된 걸 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결사 의제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규정, 규제, 목적, 회원 활동 규정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공식적으로 결사 제의를 합니다. 정부나 또는 이제 사회에 대고 주변에 대고 우리는 했습니다라는 거 통보하는 알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등록 허가 신청을 정부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활동하고 활동도 1년 단위 또는 필요한 좀 더 짧게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총화가 되는 거죠. 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됩니다. 북에서는 어떤 조직도 당유일상 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에 준해서 볼 때 당유일상 체계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그런 수령의 어떤 권위를 해치고 혁명 일심 단계를 강화하는 이런 데 해가 되는 일체의 어떤 결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조직 외에는 어떤 조직도 못 만들죠.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저희 탈북자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 밥만 먹고는 밤낮 나와서 머리에 뭘 사수하라, 뭘 반대한다, 뭘 정권은 좀 물러가라, 대통령은 각성하라, 한나라당은 심판한다 이런 걸 써가지고 노동자들 뭐 심지어 국가 공무원들까지도 막 쟁의를 하고 하는 거 너무 소란스럽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냐라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한 2, 3년 정도 살면서 그 왜 저러느냐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바로 저것이 저 인간의 어떤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요 세상에 정말 만인이 공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리고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둘 이상이 이렇게 단결하고 또 그걸 공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 어떤 그 불평 불만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내 혼자 산에 올라가기는 참 너무 소원하고 정말 심심하고 그래서 뭐 여럿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뭐 산악 동호회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해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낚시 동호회 만들었는데 낚시질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좀 시장에 좀 팔아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이게 정상적인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가지고 그런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막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결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해요. 우리 둘이 동네 축구단. 그것도 하나의 어떤 조직이고 축구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또 이게 지원을 받으시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익 활동입니다. 이익이 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그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직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삶이 신나고 어딘가 내가 항상 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세상은 나를 함부로 못한다. 그게 정부든 어떤 당이든 심지어 뭐 경찰이나 군대도 어쩌지 못하는 게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민이라는 겁니다. 참 이 어떤 때는 대한민국의 경찰도 불쌍합니다. 그렇게 쟁의에 나선 사람들을 이제 그러지 마시오. 당신들이 길가에 나서면 차들이 잘 다니지 못하고 주민들이 정말 교통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치든지 이러지 말라고 이제 막아서면 그런 경찰을 막 밀어제치고 심지어는 막 경찰한테 이렇게 힘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북에서 사는 안전원들이 뭐 보안원들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 구박하고 장마당에 있으면 차려놓은 음식을 발로 차서 막 음식 다 뒤집어놓고 들여라 호령하고 치조가 아니라 막 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귀중하고 또 고상하고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아니고 수령도 아니고 여기 법제도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구조이고 허상이기 때문이죠. 좀 이야기해보다가 저도 북한 생각이 떠올라서 좀 걱정됐네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마치면서 점점 추워가는 올해의 날씨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어깨 입으시고 정말 그 더운 물 따뜻한 음식이라도 잡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강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정일 독재체제의 하수인 노릇만 해온 조선노동당의 민주주의적 발전 내지는 해체를 주장하는 자유북한 방송의 논평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욕을 먹는 대통령과 찬양 받기만 하는 지도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의 차이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남조선의 대통령과 북조선에서 악행을 일삼는 김정일의 차이를 보면 참 의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맨날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 남조선의 대통령이고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북조선을 사람 못 살 암흑지대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은 비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찬양만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 북조선에 이런 유언 비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난 시기 일본에서 친척 방문으로 북조선을 찾은 제1동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도 따진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설마 그러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조선에 와보니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많이 축소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남조선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대통령들이 욕을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북조선에서 살다가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이 처음에 제일 어리둥절해 하는 것이 남조선 사람들은 대통령을 동네 북 때리듯 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는 시위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이 나쁘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강아지나 쥐에 비유하며 별명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북조선에서 나온 사람들은 처음 보기가 딱해 남조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제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도 무사한가? 남조선을 북조선에 비유해 보기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이 북조선 같았으면 남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그런 현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이라는 것을 금방 깨우칩니다. 남조선에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남조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사회지도기관 간부들을 국민들이 떼고 붙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심을 잃으면 누구든지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자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조선의 선전 매체들은 북조선을 인민의 나라, 김일성과 김정일이 인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선전을 많이 하는데 실은 남조선이 인민들의 나라이고 남조선의 대통령들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사회 경제적 차이는 지금 엄청난데 그 첫째 원인은 남조선의 대통령과 김정일의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조선에서 김정일이 인민들을 무서워합니까? 김정일이야말로 인민들을 위하여 노고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들을 벌레 취급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수백만이 굶어 죽을 때 김정일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호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호화방탕한 생활이 뿌리인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잡이만 일삼았습니다. 아마 남조선에서 수백만의 국민이 굶어 죽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가장 큰 특징이 인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첫째 생존 전략은 전체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입니다.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김정일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호강하는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실제로 김정일은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사는 독재자이지만 비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찬양만 받고 살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무능력하고 잔인한 김정일을 찬양해 주는 것이 바로 북조선 인민들입니다. 지금 북조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인민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조선 인민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잔인한 독재 체제 하에서 별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도 말하겠지만 외부 세계에서 보면 틀림없는 노예 제도입니다. 북조선 인민들이 노예 제도에서 해방하는 일은 인민들이 각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많이 우려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원일 뿐입니다. 북조선의 주체는 북조선 인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조선 인민들이 하루빨리 김정일 독재정권이 반동적 본성을 깨우치고 복종하기만 하는 노예적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민들이 의식을 개변하지 않으면 사회의 개변도 없습니다. 전에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할 때 제일 먼저 외친 구호가 사상 해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난 시기 복종하기만 하던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위해 정신부터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들도 대체로 예감하시겠지만 김정일 독재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김정일 독재 정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북조선 인민들이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북조선 인민들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대통령도 비판하며 부유한 세상에서 기름진 음식을 퍼시가며 행복을 누려봐야지 언제까지 노예로 살겠습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총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시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분배한다고 했지만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걸까요? 만약에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면 괜찮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우선 사람들이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만들어가지고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이만큼 평가를 했단다. 그때 우리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어떤가? 야, 오늘 우리 손님이 와서 너 내 대신에 이거 기계 좀 봐달라. 그렇게 하죠. 위에 한 사람이 둘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깍쟁이라고 그러고 욕하기도. 그러니까 이 노동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규율을 이렇게 엄격하지만은 노동 규율에서는 다 동시다. 이거 내가 바쁘기 때문에 네가 좀 해달라. 저것은 절대 그 허용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인 얘가 경제 발전에서 그건 옳사하겠나.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그 남이 이전하게끔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판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상교육은 안 하고 자꾸 그런 자기 살 국민만 하게 되니까 경제는 발전하지만 사상은 발전하지. 돈벌이 하는 사상은 발전하지 말고 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북한을 둬두고서는 우리에게 그 이익이 안 된다. 북한을 저거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서 일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많다. 이런 교육을 안 한다. 하나도 안 하지.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불만 있다고. 개인과 개인이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만 민주주의가 된다고 해도 불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서로 흥정하느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게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 아주 보잘것도 없는 그 김정일의 그런 그 수령 절대주의가 여기 자꾸 들어온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권 문제가 근본 화근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 화근은 수렴 독재에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하겠어.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말하자면 여기 우리 남한 동포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거기에 있거든. 또 그것이 지금 자꾸 핵무기가 지금 위협하는 건 무서워한다고 여기서. 그건 무서워하는데 그 방법도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김정일 정권을 그냥 두고서 못쓰게 해야 되겠다. 핵무기를 못쓰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정일 자꾸 원조해 주자는 겁니다. 김정일 원조해 주자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 가지고서 논의하게 되면 그거 위험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김정일하고 잘 지내야 돼. 남북관계가 경색하면 곤란해. 이렇게 자꾸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힘으로서 이렇게 할 수만 있기 때문에 왜 못하겠어. 들어가질 않아. 지금까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6.25전쟁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심지어는 김정일 같은 놈을 다 그 용시하지. 이렇게끔 사상적으로 이 문맹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그 김정일이 지금 자꾸 핵무기 가지고 휘두르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그거까지 사실은 그 아무 위험이 없어요. 못 쓴다고 하는데 못 쓴다고 해놓으면 더 이 사람들 더 이기주의적으로 나와. 가만 내버려 둬야지. 요즘 난 그래서 우리 소식지 만들고 그걸 좀 하자는 게, 그걸 좀 자꾸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그래서 자꾸 이게 이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 북한을 그냥 그대로 두고 해주고서는 우리가 항상 그건 반신불수고 큰 그 화를 안고 다니는 걸 갈 거야.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우리만 잘 살려고 가면 내비로 뛰지 않아. 계속 행복이 만들고 자꾸 그러지. 그렇게 하면 이 내부에서 그다음엔 자꾸 분열이 돼. 우리 여기서 내부에서 분열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거야. 경제 발전에도 그렇고 이래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 쪽에 하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우리 그거 하지 않소. 수잔소를 들여와서 하는 거한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여기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어. 그 뭐라고 햇볕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햇볕 정책이 그렇게 잘못됐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안 사람이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 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음악감상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생활할 때 가수가 꿈이었다던 탈북자 김연희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북녘에 계시는 덩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로 시작되는 함께요 음악의 미러 시간 진행의 김련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들으시겠는데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심장도 내놓아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며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심려를 기울이는 사람. 정말 어머니란 존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 먼저 태은 씨 노래 엄마의 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부드럽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철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우울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을 알아요. 내 옆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지만 다 네, 태연 씨 노래 엄마의 일기를 들으셨는데요. 국민 가수인 김태연 씨는 20대의 젊은 가수이며 전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초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 라디오 진행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홍시에 담아 부른 나훈아 씨의 노래 홍시를 들으시겠습니다.